짝도 하고 속 깊은 비밀 너에게 말하고 우린 연인보다 가까운 그런 친구 사이 근데 어떡하지 난 네가 좋아져 baby 어느샌가 너의 모든 게 좋아졌어 너의 모든 게 살며시 더 살며시 내가 다가갈 거야 네가 다 좋아 모두 다 좋아 남자답게 내 맘 모두 다 고백하고 싶어 내 맘 들킬까봐 내 맘 알까봐 baby 어느샌가 너의 모든 게 좋아졌어